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희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10편.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 소개해드린 영화 아리아 중에서 한 곡 들어보고 시작하죠.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티 중에서 Vesti la Jupa, 의상을 입어라. 엔리코 카루소가 부릅니다. 영화 아리아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중에서 베스티 라 주바, 의상을 입어라, 엔리코 카루소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8번째 영화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9.1 개혁을 시작하신 경북 경주의 최동규 학생과 저희 FM 영화 음악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네요. 9월을 맞아서 지난 날을 청산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자신을 개혁하자는 뜻에서 이름하여 9.1 개혁 시작했다고 최동규 학생이 아주 의욕에 가득 찬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FM 영화 음악도 그렇습니다. 9월을 맞아서 좀 더 풍요로운 음악들을, 풍부한 음악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시리즈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영화는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She's Having a Baby, 결혼의 조건이라는 비디오로 나온 그 영화. 시네마 천국 시간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아주 재치있고 재미있는 코미디입니다.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덟 번째 영화는 존 휴즈 감독의 She's Having a Baby이고요. 그 중에서 데이브 에컬링이 부른 주제가 She's Having a Baby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이제 곧 아빠가 될 남편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두려움, 기대 이런 것들이 섞인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She's Having a Baby는 결혼식으로 시작하는데요. 결혼식 장면. 케빈 베이컨이 역할을 담당한 제이크와 크리스티, 엘리자베스 맥거버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한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걱정이라면 제이크가 작가 지망생이라서 신부 측 부모들이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하고 희망에 찬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금 통장이 바닥나면서부터 이 두 사람은 결혼은 소꿉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자, 그래서 제이크는 당분간 작가로서의 꿈은 접어두고 광고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그 당분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고 작가의 꿈은 아주 요원해 보이죠. 거기에다가 크리스티가 덜컥 임신까지 해버립니다. 제이크의 인생 설계는 모두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리고 생활이 짓누르는 무게로 그는 아주 납작해져 버린 느낌입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아빠가 된 제이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죠.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마침내 작가로서의 꿈도 실현합니다. She's Having a Baby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자,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아주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아빠가 된 제이크의 심정 그리고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크리스티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 영화 She's Having a Baby를 보면요.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이크가 퇴근길에 전철역에 서서 전철을 기다리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리는데요. 그 순간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 가방, 구두, 또 똑같이 신문을 펼쳐둔 아주 불쌍한 남편들이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흘러나온 곡 들어보죠. Love and Rockets가 부릅니다. Haunted when the minutes drag. Haunted when the minutes strike. 시간이 나를 끌고 다니며 놓아주지를 않는다. 우울하죠?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김도희 양, 또 서울 성북구 정릉이동의 현진이. 이렇게 중3, 고3 수험생들 모두 어쩜 이런 기분일지도 모르겠어요. 힘내십시오. 자, FM 영화음악이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덟 번째 영화 결혼의 조건,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Love and Rockets의 노래 Haunted when the Minutes Drag 이었습니다. 현대 도시 셀러리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은 노래죠. 이렇게 피곤하고 또 생활에 지쳐버린 제이크의 모습은 사실 감독 존 휴즈의 신혼초의 얘기를 각색한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그린 거래요. 존 휴즈 감독은 신혼초에 제이크와 마찬가지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작가나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당시가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1984년에 영화 브렉퍼스트 클럽을 발표하면서 감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그는 사업 수완이 좋아서 1985년에는 자신의 영화사 존 휴즈 컴퍼니를 설립했는데요. 홈얼론 시리즈로 돈방석에 앉은 뒤부터는 감독보다는 제작자로 활약하고 있죠. 자,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보죠. 80년대 초 영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New Wave 밴드입니다. 1977년에 결성된 영국 그룹 XTC가 부릅니다. Happy Families. 'Cause I'm with a deep 전북 순창 풍산면의 김진숙 씨, 김진숙 씨 집을 말하는 것 같은 노래 아니에요? 아버지랑 진숙 씨랑 오늘 아침에 미역국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Happy Family, XTC 영국 그룹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She's Having a Baby의 주연으로 나온 케빈 베이컨. 케빈 베이컨은 항상 주연급으로 출연을 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적인 히트작은 없죠. 1958년생이고요.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연극계에서는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브로드웨이 연극에 자주 출연해서 오비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 맥거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영화보다 연극에 더 많이 출연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맥거번은 1961년생이고요. 드라마를 전공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한 보통 사람들로 영화에 데뷔했고 밀러스 포먼 감독의 렉타임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우리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Once Upon a Time in America로 아주 깊은 인상을 줬는데요. 참 특이한 것은 영화배우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시점에 오히려 연극 쪽으로 정렬을 쏟았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맥거번 스스로도 자신은 연극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녀나 케빈 베이컨이나 모두 영화계에서는 B급 스타들이면서 연극계에서는 A급 스타인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자,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덟 번째 영화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보죠. 케이트 부시가 부릅니다. This Woman's Work. 영화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케이트 부시가 부른 This Woman's Work이었습니다. 자, 마치 조용하게 자신의 한을 풀어내듯이 부르는 이 노래. 이 여성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곡인데요. 실제로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표지를 보면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He 해가지고 He에 해당하는 노래들 쫙 있고 She 해가지고 She에 해당하는 노래들이 He는 파란색 글씨로 She는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들려드린 세 곡들 She's Having a Baby, Haunted Wonder, Minutes Strike 그리고 Happy Families는 He 파트에 속해 있고요. 이 This Woman's Work는 She 파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의 심정을 대변한 노래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른 케이트 보시는 영국 가수인데요. 노래가 히트하고 나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잠적하고 또 잊혀질만 하면 다시 나타나곤 해서 70, 80년대 팝뮤직계에서는 가장 신비한 여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애인과 함께 있는 둘만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하네요. 여하튼 영국에서는 최고의 여가수로 군림했지만 미국에서는 뭐 그다지 큰 인기가 없었고 단지 딱 한 번 빌보드 차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1985년에 Running Up That Hill이라는 곡이 빌보드 차트 30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피터 가브리엘과 함께 부른 Don't Give Up이 히트했고요. 여하튼 80년대 뉴 웨이브 뮤직의 대표적인 가수인데요. 아주 매혹적인 미모와 무대에서 보여주는 판토마임 연기가 일품이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자,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덟 번째 영화인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또 한 곡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남편이 방황할 때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아내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자, 이 곡도 She 파트에 속해 있네요. 재미있는 이름의 그룹 Everything But The Girl이 부릅니다. Apron Strings. Apron strings, 여성, 아내, 주부를 상징하는 단어죠. Everything but the girl이 불렀습니다. 영화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이 영화에 수록된 곡들은 대부분이 80년대 초인 New Wave 뮤직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팝에서 말하는 New Wave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 말 영국에서는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음악 집단이 탄생했는데요. 그룹 Sex Pistols가 중심이 되었던 펑크 뮤직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모든 것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외치면서 심지어는 영국 여왕을 욕하는 God Save the Queen이라는 곡도 발표했죠. 영화 Sid and Nancy가 바로 그룹 Sex Pistols의 리드싱어인 그 Sid Vicious의 얘기를 그린 그런 영화죠. 여하튼 이 펑크 뮤직의 열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너무 거칠었기 때문인지 상업화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펑크를 기조로 해서 이를 상업화시키는데 성공한 음악이 바로 뉴 웨이브입니다. 대표적인 가수로는 블론디, 폴리스, 터킹 헤즈 등이 있는데요. 80년대 초가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U2, 펄잼처럼 얼터네이티브 락을 하는 이런 그룹들도 바로 펑크와 뉴 웨이브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She's Having a Baby,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여덟 번째 영화 중에서 또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역시 여성의 노래예요. Kirsty MacColl이 부릅니다. You just haven't earned it yet, baby. 충남 천안 원선동의 김혜자 씨 듣고 계십니까? FM 영화음악이 뽑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덟 번째 영화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Kirsty MacColl이 부른 You Just Haven't Earned It Yet, Baby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요.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입니다. 저희 시네마 천국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실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배꼽을 잡게 하고 또 영화가 끝나고 나도 역시 재밌게 만드는 아주 재치 있는 코미디죠. 자막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요. 자막이 올라오다 말고 갑자기 여러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나타나서는 제각기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제안합니다. 우선 올해 세상을 떠난 뚱복 배우 쿨 러닝스의 존 캔디부터 시작해서요. 고스트버스터즈의 빌 머레이와 댄 에크로이드 또 내셔널 램푼스레이스의 체비 체이스 여가수 베린다 카일라일 페리스의 청춘의 매튜 브로드릭 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배우들, 가수들, 심지어 운동선수들이 다 나타나서는 별별 희한한 이름들을 하나씩 다 말하지요.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동원된 걸 보면 준 휴스 감독의 발이 넓긴 넓은 것 같네요. 자, She's Having a Baby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소개해드리죠. 계절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사람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놀라고 계시다고요.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장혜원 씨, 친구 유미, 영진이, 지연이 더없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마음을 대신 전해드릴게요.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나오던 곡입니다. 닥터 캘큘러스가 부르는 Full of Love.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여덟 번째 영화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Full of Love, Dr. Calculus의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상명여대 경영학과 모의 주주총회 모임이 10월 학술제 준비 때문에 요즘 무척 바빠셨어요. 다함께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서울 구로구 독산일동에서 양연경씨가 엽서 보내주셨네요. 아주 글씨가 똘똘한 거 보니까 똘똘 잘 뭉칠 것 같은데요. 양연경씨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김혜란씨가 신청하셨는데요. 퍼니걸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부릅니다. People. People. People who need people are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Where children needing other children.전남 무안 망운면의 최미아 씨, 경남 진주 신안동의 황은혜 씨, 친구 혜란이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최미아 씨 생일이고요. 박수 소리 잘 들으셨죠? 생일 축하 박수였습니다. 영화 퍼니걸 중에서 피부, 바브라 스트로이샌드의 음성으로 띄워드렸고요. 내 유일한 여자친구 조수아가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는데 요새 걱정이 많대요. 학원차 다 부신다고 학원 강사가 눈치를 굉장히 많이 주나 봐요. 학원차 다 부시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부디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이건 누구시냐면요. 인천 북구 효성일동의 정재선 씨. 네, 정재선 씨 여자친구분 운전면허 시험에서 첫 번에 딱 붙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든든하게 남자친구가 후원해 주시니까요.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에서 김형준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관. 아주 오랜만에 듣죠. 앰브로시안 소년 합창단이 부르고요. 솔로는 제임스 레인버드가 맡았습니다.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관이었습니다.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은 충북 청주 복명동의 전민삼 학생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텔로 임태진 씨, 김범주 씨, 배상철 씨 신청하셨죠. 오랜만에 나인영의 러브테마, 케니지의 연주로 듣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